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3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의인과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자랑이라고 한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증거할 때에 앞에서 차별이 없다, 은혜로, 값없이, 또한 길이 참으심, 간과하심 이런 여러 특징적인 말씀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징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우리 사람들의 편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는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인과 자랑의 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인생들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전혀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랑할 때 자랑할 것, 즉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 없거니와 또한 또는 자랑할 만한 사람들 역시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선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자기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당신께서 의로우시고 당신도 의로우시며 당신의 의로우심을 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거나 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됩니다. 27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물론 그 믿음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실 자랑의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 외에는 아무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좀 마땅히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합니다. 결코 의인은 행위의 법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믿음의 법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인과 인정하는 문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인정하노라라는 말은 사실 법정적 용어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 판결을 내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인정하노라 라고 하면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실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느라 라고 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또 그렇게도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선물인 의롭게 된 사실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고 또 이것이 의인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의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문제입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으며 또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으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알아야지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법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